Let's go. 그녀 뭔가 달라 보통 여자완 멀리부터 보다 자연스런 말 가까이 하기엔 내겐 너무 먼 하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girl That's true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넌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지 항상 당당한 그녀의 그 미소 날 사로잡아버린 걸 어떡해 hey. You are so beautiful 난 홀려버렸어 난 그대 생각에 잠들 수가 없는 이 밤 You are so wonderful 난 미쳐버렸어 난 정신 차릴 수가 없어 나 어지러워 없어 여잔 다 여자지 별 의미 없어 난 자존심 강한 남자 down tough guy 근데 난 너만 보면 떨고 있어 Ay. 나와 나 맞아 보이던 그대기에 난 있어 내 마음을 숨기고 있어 baby 하지만 어느새 네 앞에 무릎 꿇고 구차게 매달려 애원해 oh my god She killed my ego, ego.